mind, no. You're ready. I'm ready. Yeah, okie dokie, yo. Is that true? Yes. Okie dokie, yo. Is that true? Yes. Okie dokie, yo. Come below. Yes. Okie dokie, yo. Say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누가 맞다 해 넓은 마당에 어마무시한지. 23부터 계획한 꿈은 긴 보선 으리으리하지 꿀바느라 바빴어 너가 정신 없게 난 볼 때만 기다려 early 파란 신호 앞에 Mustang yeah. I want some cheesecake yeah. I want some that president YG의 cheesecake 연중무휴 일개미처럼 생방행사 펜사 당체 없는 공백 난 이놈의 기동 놈 발걸음은 총 총 and now we going 원하는 걸 얻어서 너 기도기 don't 그저 그런 아이돌 no we are the young boss 욕심이 많아 다시 또 오키도키 yo is that true yes 오키도키 yo is that true yes 오키도키 yo